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의지할 곳 하나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디며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목자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목자, 즉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을 몇 가지 보자면, 양은 시력이 나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속기 때문에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 넘어지는 데다가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양은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이를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멀리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낭떠러지 같은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양의 특징을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악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떠나 우상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온순해서 양 같은이 아니라 말안 듣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 같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53장 6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양들이 지은 죄를 목자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얻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늑대와 같이 잡아먹으려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며 양들이 쉴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의 본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사망의 음침함이 있는 골짜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해로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를 징계도 하시며 야단도 치셔서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고 다시금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편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때로는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도 받고 불이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도 잃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의 양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원수의 눈앞에서 바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때만이 우리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